좋아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가 사랑했잖니 서로가 좋아했잖니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사랑이 무슨 장난이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장난이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가지를 마라 네가